출애굽기 6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2절, 3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다, 나는 여호와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주다, 여호와라 이렇게 계시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열조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이들을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을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6장 전반부에 보면은 가령 6장 8절에서 보는 것처럼 6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여호와께서 나는 주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시는 족장들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는 주 여호와다 라는 이러한 새로운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그 권능과 기적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 족장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손을 들어 맹세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고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주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성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면서 그것을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명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9절을 보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쳐서 또 기가 죽어 있어서 모세의 말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여호와다, 나는 주다라고 하시면서 이 엄청난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정작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쳐 있는 거예요. 노동에 지쳐 있고 또 기가 눌려서 죽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눌려 있는 겁니다. 세상살이를 하면서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삶이 너무 힘겹고 지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장 좀 쉬고 싶고 또 당장 살 길을 찾는 게 더 급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주다, 여호와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들은 정작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나 우리가 교회 사역이나 어떤 봉사나 이게 성도의 본분이라는 걸 알아요.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압니다. 하지만 좀 때로 쉬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속사정을 모르실 리가 없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런 고충은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금 마치 무조건 모세를 밀어붙이시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하나님께서 이번엔 뭐라 그럽니까? 같은 편인 이스라엘 자손에게가 아니라 아예 그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그 이집트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라고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자기 백성들도 말도 안 듣는 형편에 하물며 이집트 왕에게 가서 전하라니 그가 듣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이 그 대답이에요. 우리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는 모세의 마음을 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이 말에 어떤 감정이 여러분 읽혀지나요? 모세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아주 복잡한 그런 마음일 거예요. 한 그 주석을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심정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이래서 제가 애초부터 안 온다고 했잖아요. 제 표현이 아니고 주석에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 애초부터 안 온다 그랬잖아요. 왜 가라고 밀어붙이시더니 결과를 보십시오. 백성들 자신조차 간절히 원하지 않는데 왜 굳이 나를 보내셔서 이런 수모를 겪으며 가야 합니까? 이런 푸대접을 받으며 제가 이 역할을 맡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모세의 심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모세는 지금이라도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이 일에서 빠지고 싶은 겁니다. 그런 심정인 거예요. 애시당초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죠? 거절했죠. 저 안 됩니다. 아니 저는 못합니다. 아니 딴 사람 시키세요. 아니 말재주도 없어요. 계속해서 모세가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모세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돕는 사람 붙여주시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모세가 두 손 들고 이곳까지 왔잖아요. 이곳까지 오긴 왔는데 그런 속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모세 입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가 찰 노릇인 거죠. 지금 그런 표현이 12절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세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모세 지금 하는 고민이 사실 오늘날 사역자들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역자들이 우리 목사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뭐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고 뭐 또 설교를 준비하고 교육을 또 하고 신방을 하고 행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 기획하고 사실 밤낮 구분이 없어서 몸과 마음이 피곤합니다. 근데 뭐 사회로 말하자면 연봉은 적죠. 또 사회처럼 일한 만큼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은 목사가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근데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김 목사님 같은 경우도 결혼을 하려고 해도요 김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결혼을 하려고 해도 목사라 그러면 호감을 갖던 사람도 고개를 젓습니다. 저 때는 그래도 결혼하고 싶은 순위 그래도 손가락에 뽑혔어요. 저는 참 좋은 시대에 살아서 그래도 결혼하고 지금 사는데 우리 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은 목사라 그러면 호감 갖고 했던 사람도 그냥 고개를 젓습니다. 잘 아는 거죠.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보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부르심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목회자의 심정이고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가 정말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이게 가장 힘듭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뭐 그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것 뭐 대개 보통 목회자들은 알면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힘들지만 견디어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영광과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건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모습들을 볼 때 목회자는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내가 굳이 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지금 이 모세의 마음이 딱 그런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조차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다시 말합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 말 언제 했었죠? 호렙산에서 처음 모세 부를 때 모세가 했던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모세가 이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지만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느꼈던 것은 모세는 지금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은 분명해서 하나님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시려고 그래요. 모세를 밀어붙이세요. 근데 반면에 말씀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들다고 지쳤다고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무능함으로 돌려서 하나님께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치도 양보 안 하시려고 그러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은 힘들다고 지쳐 있어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당장 살아야 할 것에 마음을 쏟고 있으니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말을 못해서 무능하니까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하소연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꿈쩍도 안 하세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도요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십니다. 죽을 맛인 거예요. 그게 죽을 맛인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기필코 모세 너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 일 하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13절입니다. 13절 뭐라 그러세요?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알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다. 하나님 꿈쩍하십니까? 꿈쩍도 안 하세요. 가서 명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사정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토록 밀어붙이시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읽는 모세와 이스라엘 이 말씀을 듣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고 뭘 교훈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교훈하시려는 걸까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는 이런 위기를 어떻게 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사역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요?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치고 기가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는 지쳐 있어서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생활 속에서도 삶의 활력을 얻고 그 생활이나 삶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해요. 먼저 이 본문을 대할 때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훗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밀어붙이신 일이 참으로 지혜로운 결정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죠? 그것을 알고 우리는 갑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것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입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어붙이실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이 때때로 직면하게 되는 그런 위기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지치고 피곤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심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물론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일을 볼 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게 지혜로운 결정이다라는 것이 뭐 입증될 것이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위태위태해요. 모세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13절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속 시원한 답을 안 주세요. 14절부터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와요. 아니 지금 이 심각한 상황에 뜬금없이 왜 족보가 나옵니까? 그것도 14절부터 27절까지 긴 족보를 나열하고 계세요. 이 족보가 갖는 의미는 다음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걸 보려고 하고요. 이 14절부터 27절까지 긴 족보가 나오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28절부터 30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28절부터 보시면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주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모두 이집트의 임금 바로에게 전하여라 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28절부터 30절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족보 앞에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해서 지금 이 28절부터 또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어요. 뭔가 의도가 있겠죠?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12절에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 그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 라고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는 주님께 아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도 저의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저는 말이 둔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 말 하잖아요. 근데 지금 29절 30절도 보세요. 29절을 보시면 11절의 말을 반복하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주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모두 이집트의 임금 바로에게 전하여라. 11절 내용하고 같죠? 근데 이 30절 뭐라 그래요? 12절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 이같이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걸 반복하냐면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11절과 29절이 내용이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12절과 30절 내용이 같아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모세가 대답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30절 다음에 나오는 7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7장 1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모세의 동역자로 아론을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 그럽니까? 7장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너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동역자로 아론을 세워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형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가 되도록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한 건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였다. 누가요? 모세와 아론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라고 그래요. 모세가 지금까지 좀 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어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6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가 이렇게 바뀐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아론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동역자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의 형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저는 말을 못합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모세를 대신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말을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교육받습니다. 말하자면 요즘 말하는 뭐 스카이도 아니에요. 뭐 옥스퍼드나 아이비리그 같은 정말 대제국의 가장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말을 못했겠습니까?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위해서 동역자를 세워주십니다. 그 형을 동역자로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형과 함께 아론과 함께 그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모세도 살고 아론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도 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힘있게 펼쳐지게 됩니다. 언제요?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동역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리 모세 같은 지도자라 할지라도요 혼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아론 같은 동역자가 협력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힘있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걸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는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과 같은 동역자가 협력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러면 누가 아론 같은 동역자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로 따지면 누가 아론과 같은 동역자이겠습니까? 누군 것 같아요? 예, 제가 기대한 답은 안 나오네. 저는 최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이 동역자다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혹시 여러분들이 최 목사님, 김 목사님, 우리 부교역자들이 동역자다라고 그렇게 말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답을 준비했는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 예, 혹시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려고 그랬을까요? 예, 맞다 그러려고 그랬어요. 맞는데 이 최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은 마치 모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뒤를 이어서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완수하는 그런 일꾼이 우리 뭐 말하자면 우리 최 목사님이나 우리 김 목사님이 그런 분들이다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대답 안 하셔서 좀 싱겁게 그냥 끝났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아론과 같은 동역자는 모세 동역자는 누굽니까?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교회잖아요. 당회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사실은 아론과 같은 동역자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로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 이래로 종교개혁자들이 또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장로교 정치를 했을 때 그것이 우리는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는데요. 이 장로직을 세울 때 초대교회도 그렇고 그 이후에 17, 18세기에 우리 청교도나 또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 개혁교회에 있어서는 장로직은 그 주된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성도들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성도들이 그 설교를 잘 듣는가?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잘 살피는가? 그걸 돌아보고 그래서 격려하고 때로는 그 책망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잘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목사도 장로고 또 장로님도 장로예요.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라고 그러고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장로라고 그래요. 치리한다는 것은 재판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의 상태를 잘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가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따라서 잘 순종하면서 그 복을 누리며 세워져 가는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의 핵심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그 항존직 선거할 때 제가 몇 차례 걸쳐서 설교하면서 장로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신방한다는 것은 그냥 집집을 다니면서 돌아본다라는 그런 어떤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인 형편을 살피고 그 말 선포되는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성도들이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세워져 가는가 그게 신방인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직분이 바로 이 장로직인 거예요. 말하자면 아론을 무엇으로 세웠다고 했습니까? 모세 대언자. 대신 말하는 사람이 대언자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약속의 땅으로 잘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언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세워져 가는가 바로 그 동역자가 바로 장로님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세 분의 장로님이 계시다가 이제 우리 고장로님이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더욱 우리 장로님들이 새 힘을 얻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와 아론이 합력하여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던 것처럼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잘 성취되고 놀라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목사 혼자서 목회하려고 그러면요 못합니다. 모세와 같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이 생겨요. 안 생길 것 같지만 그때 함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그 구속의 역사들을 어떻게 이뤄가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동역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감사한 것은요, 새벽마다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건 참 복된 일이에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건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 보이는 것들로만 운행되진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그 가장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거든요.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고 그래서 책임감을 더 느낍니다.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도 제 말을 안 듣는데 어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는 그 말에 담긴 건 뭐예요? 아무도 자신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왜 그 길을 가야 됩니까? 라는 그런 하소연이거든요. 그런데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 혼자 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애써서 여러분 목사는 그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또 씨름합니다. 뭐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저도 애쓰며 고민합니다. 그냥 뭐 자동 자판기처럼 제 버튼을 딱 누르면 설교가 그냥 막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가 저 쿵 옆에서 누르면 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면서 그냥 좀 막 바로 나오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법은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뭐 아무튼 그런데도 그 부르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보상이나 또 어떤 다른 영광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말씀 사역자인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말씀 사역자인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노동에 지쳐서 귀가 죽어서 말씀을 잘 안 듣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요. 이 땅을 살아가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혹 그런 일이 있어도 모세처럼 하소연하면서 그냥 관둘래요.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때 아론과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대언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완수했던 아론과 같은 동역자로 세워주옵소서. 여러분 6장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6장 26절 보시면 우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이들 아론과 모세이고 27절 보세요.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 달라고 말한 이들도 바로 이들 모세와 아론이다.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왜 족보가 중간에 뜬금없이 나왔는가 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26절 27절 보세요.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가 지금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동역자인 아론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모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앞에서 반복되었던 두 가지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 그대로 전하죠.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아론과 모세. 모세와 아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우리 교회에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함께 합력하고 동역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사역자인 저나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 함께 대언자가 되고 함께 동역자가 되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이 말씀의 성취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